소리라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대 너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다위질을 하긴 할래 버려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 기분 좋게 우리 물잔으로 짠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만 Available where I got a done I can't sleep 넌 내게 용기를 주지만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아예 아예 아예 Let's go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yeah.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